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영령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24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